날 뺏은 말이 요런 꼴이 됐어. 이제와 후회해도 미친 소린 girl. 너와 나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. I wanna see you girl. 돌아와 제발. 나를 떠나가서 너만 잘 살아. 뭐 같은 상황이야. 나 정말 지쳤어.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는 너. 넌 못됐어. 내 머리 빙글빙글. 날 떠나가지 말라 했잖아. 정말로 네가 필요하단 말야. You make me tingle tingle. 넌 내 삶의 빙고. 커져버렸던 내 ego 때문에 난 너를 잃어. 넌 미로 속에 체크아 시간은 흘러가고. Oh, 대체 알 수 없어 너의 마음을. 생글 미소 짓던 너. Oh, 어디로 가니 나 못 찾겠다 girl. 나를 떠나가서 너만 잘 살아. 뭐 같은 상황이야. 나 정말 지쳤어.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는 너. 넌 못됐어. 어젯밤 뭐 했어. 떠나가지 말라 했잖아. 정말로 네가 필요하단 말야. Yeah. 내게 너뿐이란 걸 잘 알고 있잖아. 지울 수